조선반도 위기관리와 긴장완화에 관한 국제회의가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스웨리의 안전 및 개발정책연구소의 주최로 스웨리의 스톡홀름에서 진행됐습니다. 회의에는 조선외무성 군청 및 평화연구소 대표단과 스웨리의 중국, 미국, 일본, 남조선의 정책연구기관 대표단들이 참가해서 조선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도적 문제들을 진지하게 논의했습니다.